종일 너만 생각나. 내 가슴이 따뜻해. 닫혀있던 내 입술이 너만 불러. 어떡해.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꿈을 꾼 듯 행복해. 감고 있는 내 두 눈에 너만 보여. 어떡해. My love 내게 너야. My love 나만 바라봐. 나를 웃게 한 오직 다른 사람 그게 바로 너야. 처음부터 나 내 마음속에